이 시간에는 놀이 비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배우자. 쉼없이 끄드네. 그러니 돌아보지 마시고 금같이 귀중한 군처를 아껴갑시다. 배우자 배우자 내 나라를 위해, 배우자 배우자 앞날을 위해, 우리 일식으로 나쁜 뿌리자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정다운 내 동무. 고향도 나무 돌격대 촌막에서 청춘 시절 첫걸음을 시작한 동무야. 너와 나 함께 놓은 두 줄기 철길처럼 당을 따라 나란히 한 길을 왔네. 라라라 새벽도 함께 맞던 동무야. 너와 나 한 뿌리 두 송이 꽃처럼 당보에도 나란히 사진이 났네. 라라 때도 중송이 한 길에서 변함없을 동무요. 너와 나 한 점에서 타오른 불길처럼 강을 따라 영원히 함께 불타리. 나나나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오모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인민의 나라. 높이 모신 용광 이 땅에 참으름 주라.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